클럽이라도 좀 가, 클럽이라도 좀 가. 스쳐간 이 꿀 좀 봐. 새로운 사랑 찾아가. 걱정만 안 돼. 대체 너 왜 그러는데 요즘엔 이 컨셉이야 boy 아닌 뭔데 왜 여기저기에 넌 자꾸 불쌍한 척해 날 버린 건 넌데 날 나쁜 년 만들어 왜 이제 왕들 슬쩍 나한테 떠넘겨질까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느껴야 해 죄책감 어느 날 갑자기였지 넌 내게 say goodbye 언제까지 너만 기다릴 줄 알아 내가 뭘 잠깐이었지 너 떠나고서 힘들어했던 것도 뭘 몰랐던 거지 너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던 건 좀 경험했으니 덕이 그래서 나 지금은 두 배로 행복해 그러니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Good morning 창밖을 봐 baby 손잡고 데이트하기 좋은 날이야 baby 친구한테 소개팅도 좀 받아보고 나가 놀아 페북에 소설 그만 쓰여 너도 알지 늦었던 걸 이젠 So 이쯤에서 그만해주겠니 날 위해 주위 친구들에게까지 이게 웬 민폐야 가리거리 욕해 직유리 조각을 뭐 다뤄주어 나의 곁에 이 사람 너무도 소중해 내게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 내가 아닌 누구라도 그럴 걸 아마 얼굴 떠보지도 않던 커플 티셔츠 어쩌자고 지금 입고 돌아다녀 자꾸 실수로 전화가 걸려 그럼 간단해 그냥 내 본을 지워 그래 나도 알지 물론 나 같은 여자 못 만날 거란 뻔한 결론 그렇다고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뭐 또 좀 부리고 오늘은 불금이니까 말이라도 좀